찬이의 일기 제목 애기새. 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집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갔다. 나는 떨어질 것 같아 마음이 두려웠다. 산 위에 애기새가 있었다. 내가 보면 애기새가 숨었다. 너무 귀여웠다. 또 애기새를 보러 오고 싶은데 그러려면 산을 또 올라와야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 유찬이의 일기 끝! 또박또박 이야기 뱀과 사다리. 글 마이클 모퍼고, 그림 앤 윌슨. 등장인물 웬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아요. 하지만 친구를 구하기 위해선 용감히 행동하지요. 사이먼. 웬디와 같은 반 친구로 지독한 말썽꾸러기예요. 웬디를 놀려대지요. 엄마. 웬디의 엄마는 늘 바빠서 웬디와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웬디를 사랑하지요. 할아버지. 웬디의 할아버지는 슬링키라는 왕뱀을 키워요. 정원 가꾸는 일을 즐겨하지요. 사람들이 애완동물로 금붕어나 거북, 햄스터를 키우듯이 웬디의 할아버지는 슬링키라는 이름의 왕뱀을 키웠어요. 할아버지의 서랍장 위 유리 항아리에서 사는 슬링키는 검은색과 붉은색, 흰색의 화려한 줄무늬가 인상적이었어요. 슬링키는 작고 동그란 눈을 반짝이면서 끝이 둘로 갈라진 혀를 쉴 새 없이 날름거리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지요. 웬디는 그런 슬링키를 무척 좋아했어요. 웬디는 작고 마른 체구에 조용한 성격이어서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적인 놀이는 잘 맞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은 웬디를 말라깽이라고 놀렸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이먼이 심했어요. 사이먼은 웬디를 가난한 아이 혹은 아빠도 없는 아이라고 놀렸어요. 그럴 때마다 웬디는 평소보다 더욱 서럽게 울었지요. 그러면 친구들은 웬디를 울보라며 놀리고 따돌렸어요. 웬디는 사이먼이 있는 학교가 정말 끔찍했어요. 웬디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는 언제나 그렇듯 회사에 갔고 할아버지는 때마침 정원에 나가 있었어요. 웬디는 할아버지의 침대 위에 앉아 슬링키에게 사이먼이 놀린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슬링키, 우리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난 아빠도 있어. 같이 살지는 않지만 말이야. 웬디가 말했어요. 웬디는 슬링키에게 간식을 주고 나면 항상 슬링키를 스카프처럼 목에 두르고 양미간을 쓰다듬으며 콧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슬링키는 웬디의 부드러운 손길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정원 일을 마치고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웬디네 정원 뒤편은 공원과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정원 일을 할 때 아이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정원만큼 축구도 좋아했어요. 할아버지가 수건에 손에 물기를 닦으며 말했어요. 제소밭의 플라워가 아주 잘 될 것 같구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자랄 거야. 크리스마스 날 먹으면 안성맞춤이겠어.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세요? 웬디가 물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단다. 엉덩뼈가 너무 오래 써서 달았다는구나.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단다. 새 인공 관절을 넣는 수술을 하면 된다니까 말이야.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말했어요. 어느 날 아침, 엄마는 웬디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부터 들리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웬디에게 말했어요. 웬디야, 나 없는 동안 슬링키를 잘 돌봐줄 거지? 하루에 생쥐 두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주면 안 된다. 알고 있지? 그리고 콜리플라워도 계속 돌봐주려무나. 서리가 올 것 같으면 얼른 덮개를 씌워주고 말이야. 잠시 뒤 차가 병원 앞에 멈추어서자 할아버지는 혼자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웬디를 학교에 내려주었어요. 웬디는 마음이 아팠지요. 교문에 들어서자 책가방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운동장을 요란하게 달리고 있는 사이먼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웬디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곧 패터슨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했어요. 자, 주목!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 학부모의 밤에 개나리반은 예수성탄 연극을 하고 진달래반은 맛있는 파이를 만들고 백합반은 행사장을 멋지게 꾸미기로 했단다. 그럼 우리 장미반은 흥미로운 물건 전시회를 열면 좋을 것 같은데? 파이를 먹는 시간에 부모님들이 쭉 둘러볼 수 있게 말이야. 너희들 생각은 어때? 사이먼이 소리를 내며 하품하는 시늉을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 모습을 못 본 척하며 말을 이었어요. 각자 흥미로운 무언가를 하나씩 가져오는 거야. 과거를 알려주는 것, 먼 나라에서 건너온 것, 기발한 것, 특이한 것,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아. 자, 전시할 만한 것들로 무엇이 있을까? 사라가 한번 말해볼래? 패턴스 선생님이 물었어요. 사라는 집에 있는 소의 젖을 짜는 삼각걸상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웬디는 어떠니? 선생님이 물었어요. 저희 집에는 오래된 철모가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전쟁 중에 직접 쓰셨던 거예요. 하지만 조금 녹슬었어요. 웬디가 말했어요. 너희 할아버지처럼 말이지? 사이먼이 놀리자 반 친구들이 모두 따라 웃었어요. 웬디는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자 패터슨 선생님이 재빨리 말했어요. 사이먼, 오늘 너의 그 삐뚤삐뚤한 머리는 철모로 좀 눌러주면 좋겠구나. 나중에 웬디한테 좀 빌리렴. 그러자 친구들은 웬디 대신 사이먼을 쳐다보며 모두 배꼽을 잡았어요. 덕분에 웬디는 기분이 좀 나아졌지만 남은 시간 내내 자신을 향한 사이먼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수술을 받았어요. 엄마는 퇴근 후에 병원에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의 수술 결과를 확인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할아버지가 지금은 약간 어지러워하시지만 곧 좋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날 저녁 엄마와 웬디는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갔어요. 할아버지는 이틀 만에 많이 야위고 창백해진 모습과 팔과 코에는 튜브도 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아주 밝았어요. 다 잘 됐단다. 아주 날아갈 것 같아. 아마 일주일 후에는 축구도 할 수 있을걸? 그런데 슬링키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왜 슬링키는 안 데려왔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말에 세 사람은 활짝 웃었어요. 웬디는 할아버지에게 전제 때 썼던 철물을 빌릴 수 있냐고 물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슬링키와 콜리플라워를 전에 일러준 대로 계속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면 언제든지 빌려주마.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날 밤 웬디는 평소처럼 슬링키에게 생쥐를 간식으로 주고 목에 두른 다음 양미간을 쓰다듬으며 콧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웬디는 다른 친구들이 가져오기로 한 흥미로운 물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할아버지의 철모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야. 철모를 깨끗이 손질해서 내일 학교에 가져가야겠다. 아마 최고의 전시물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웬디가 철모를 챙겨 들고 학교에 도착했을 때 물품 보관실은 벌써 북적이고 있었어요. 웬디가 안으로 들어서자 사이먼은 기분 나쁜 웃음을 짓더니 머리에 철모를 쓰고 벤치 위에 올라섰어요. 소방관들이 쓰는 반질반질한 노란색 철모였지요. 어이, 말라깽이, 이 철모 어때? 우리 아빠는 이런 철모를 많이 갖고 계셔. 집에 네 개나 더 있다고. 그런데 우리 중에 아빠가 없는 애도 있다며? 사이먼이 말했어요. 웬디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른 고개를 돌린 채 외투를 벗었어요. 그날 밤에도 웬디는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슬링키에게 털어놓았어요. 사이먼은 일부러 그런 거야. 생각해봐. 할아버지의 녹슬고 낡은 천모를 사이먼의 철모 옆에 두면 어떻게 보이겠니? 틀림없이 모두 할아버지의 철모를 시시하다고 생각할 거야. 난 부끄러워서 철모를 꺼내지도 않았어. 패터슨 선생님께는 전시회까지 다른 것을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마땅한 게 없어. 어떡하지? 슬링키는 그런 웬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슬링키는 웬디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웬디, 나는 어때? 슬링키가 씩씩거렸어요. 정신 나간 짓이야. 그건 너무 엉뚱해. 웬디는 딱 잘라 말했지만 곧 마음을 바꾸었어요. 아니야, 별로 엉뚱하지 않아. 오히려 기발한 생각이야.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생각일걸?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웬디는 파란색 책가방을 챙겨 들고는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책가방 안에 슬링키를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지요. 슬링키,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책가방을 닫으며 웬디가 속삭였어요. 웬디는 등교길에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다른 때보다 책가방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어요. 그때 엄마가 어깨 넘어 웬디에게 말했어요. 웬디, 할아버지가 오늘 밤 퇴원해서 집으로 오신다는구나. 할아버지의 몸 상태가 괜찮으면 이따 학부모의 밤에 모시고 갈 거야. 그런데 슬링키에게 아침밥은 주고 온 거니? 그럼요. 웬디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뱀이 멍멍거리거나 꿰꿰거리거나 찍찍거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빠는 뱀이나 거미를 끔찍하게 싫어했지. 거기에 비하면 우린 정말 잘 지내고 있어. 그렇지? 네, 그럼요. 웬디가 대답했어요. 엄마와 웬디는 뒷걸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잠시 뒤 엄마가 교문 앞에 차를 세웠어요. 웬디는 물품 보관실의 벽에 외투와 책가방을 걸어놓았어요.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들에게 장미반의 전시회가 훌륭하니 한번 둘러보라고 권했어요. 특히 소방관 철모를 쓰고 있는 할로윈 호박도 있다고 소개해 주었지요. 사이먼은 강당 저편에서 자기 엄지를 코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들을 흔들며 웬디를 약올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사이먼. 두고 보자고. 웬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회가 끝나자마자 웬디는 쏨살같이 물품 보관실로 달려가 얼른 가방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슬링키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대신 흐물흐물한 허물만 남아있었지요. 웬디는 복도로 나가 슬링키가 갈 만한 곳은 모두 찾아보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웬디를 발견한 패터슨 선생님이 웬디를 부르며 말했어요. 웬디야, 어디 갔었니? 그래, 전시할 물건을 가지고 온 거야? 네, 선생님. 웬디는 선생님과 함께 교실로 걸어가며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슬링키를 찾을 수 없었지요. 교실에 들어서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모두 주목. 웬디가 드디어 전시물을 가지고 왔단다. 그러자 반 친구들 모두가 웬디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웬디는 책가방을 열어 슬링키가 벗어놓고 간 허물을 조심스럽게 집어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 사이먼이 커다란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모두 따라 웃었지요. 하지만 패턴슨 선생님만은 예외였어요. 와, 정말 멋지구나. 뱀의 허물. 그것도 진짜 뱀의 허물이라니. 이번 전시물들 가운데 단연 으뜸이야.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순간 웃음소리가 뚝 멈췄어요.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선생님은 조용히 진 아이들을 둘러보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좋아, 그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뱀의 허물은 자연의 기적, 그러니까 인간이 풀 수 없는 자연의 불가사이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웬디야, 이걸 어디서 구했니? 그냥 우연히 발견했어요. 웬디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무척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느새 슬링키에 대한 걱정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패턴슨 선생님은 뱀이 어떻게 허물을 벗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때 갑자기 화재경보가 울렸어요. 또 소방훈련이군. 자,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학생들은 복도로 나가 차례를 줄을 선 다음 질서정연하게 운동장으로 향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래요. 거의 확실해요. 물품 보관실에 있다니까요. 아직까지는 거기 있을 거예요. 죽은 것일 수도 있어요. 소방대원들이 곧 올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다 모였는지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물품 보관실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선생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하지만 패턴슨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다가가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어요. 잠시 뒤 두 선생님이 웬디에게 다가왔어요. 웬디야, 아까 네가 보여준 그 뱀 허물 말이야. 그냥 우연히 발견했다고 그랬지? 그럼 어디서 발견했니? 패턴슨 선생님이 물었어요. 저기 학교 담 너머에서요. 웬디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설마 그 뱀을 직접 만지지는 않았지? 교장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럼요, 교장 선생님. 뱀은 보지도 못했는걸요. 허물밖에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웬디는 거짓말을 했어요. 다급해지니까 싫어하는 거짓말도 술술 나왔지요. 교장 선생님은 그제야 조금 안심한 것 같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운동장이 있으면 돼요. 걱정할 것 전혀 없어요. 그럼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모두 캐럴을 부르면서 몸을 좀 녹여볼까요? 아이들은 모두 캐럴을 신나게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학년 학생들이 노래를 뚝 그치더니 운동장 담벼락의 옆에 커다란 밤나무를 가리켰어요. 높은 가지 위에서 무언가 스르륵 스르륵 움직이고 있었어요. 슬링키였어요. 순간 누군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어요. 그와 동시에 모두 비명을 지르며 나무를 피해 반대편 담벼락으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웬디는 가만히 서서 슬링키를 바라보았어요. 웬디는 슬링키를 구할 공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두 대와 소방차 한 대가 요란스럽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운동장으로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은 경찰 아저씨에게 슬링키를 가리키며 열심히 설명했어요. 경찰 아저씨는 나무 위에 있는 슬링키를 올려다 보며 말했어요. 전 뱀은 아주 질색입니다. 화려한 줄무늬를 보니 독사일지도 모르겠군요, 교장 선생님. 학생들을 데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뱀은 사살해야 할 것 같네요. 학생들이 이런 상황을 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말했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웬디가 울부짖었어요. 웬디는 곧장 나무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몸을 휙 날려 나무에 올라타고는 나무 꼭대기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사람들은 웬디를 향해 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웬디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오르면 오를수록 가지들이 더 많아져서 나무 타기는 한결 쉬워 보였어요. 웬디는 나무를 오르다 말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어요. 모든 것이 손톱만하게 보였어요. 그때 경찰 아저씨가 총으로 나무 꼭대기를 겨누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쏘지 마세요. 쏘면 안 돼요. 웬디는 이렇게 소리치고는 다시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웬디는 슬링키가 있는 곳까지 다다랐어요. 슬링키는 가장 높은 가지에 온몸을 둘둘 말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웬디가 슬링키의 양 미간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웬디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슬링키를 조심스럽게 가지에서 떼어냈어요. 그리곤 자기 목에 둘렀지요. 그 순간 세찬 바람이 불더니 가지가 흔들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겁이 난 웬디는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가지를 꽉 부여잡고 내려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길은 자꾸 아래로 향했어요. 그때 나뭇가지 사이로 사다리가 걸쳐졌어요. 곧이어 한 소방관 아저씨가 웬디를 향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움직이지 마라. 내가 올라가마. 노란색 철모를 쓴 아저씨가 다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저씨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면서 웬디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이름이 뭐니? 웬디예요. 아주 예쁜 이름이구나. 내 이름은 피터란다. 내 아들도 이 학교에 다니는데 혹시 사이먼이라고 아니? 아저씨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네, 잘 알아요. 웬디가 대답했어요. 그 녀석 아주 끔찍한 장난꾸러기지? 그럴 게다. 그래서 사내 아이에겐 엄마가 필요해. 그렇지? 아저씨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면서도 친근하게 들렸어요. 그럼 사이먼은 엄마가 없나요? 웬디가 물었어요. 원래는 있었지. 아저씨는 웬디가 있는 나뭇가지에 올라온 뒤 조심스럽게 가지를 잡고 천천히 웬디에게 다가갔어요. 그때 슬링키가 혀를 날린거리며 웬디의 귀를 간지렸어요. 슬링키 간지러워. 웬디가 말했어요. 순간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네가 알고 있는 뱀이란 말이니? 네,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 애완동물이에요. 독은 없겠지?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웬디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혹시 뱀이 내 목을 조르지는 않을까? 아니요, 절대로요. 원하시면 쓰다듬어 보셔도 돼요. 아, 아니다, 아니다. 난 사양아마. 이제 내려가야겠는데 사다리를 탈 수 있겠니? 웬디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다리에 힘이 다 풀렸어요. 속도 메스껐고요. 그럼 내 어깨에 기대라. 내가 너를 업고 내려가마. 아저씨가 믿음직스럽게 말했어요. 웬디는 아래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았어요. 잠시 뒤 드디어 웬디의 발이 땅에 닿았어요. 그러자 조마조마하게 웬디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교장 선생님과 패터슨 선생님은 눈물까지 흘렸지요. 후들후들 떨렸던 웬디의 발에도 다시 힘이 솟았어요. 웬디는 눈물을 글썽이며 슬링키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다행히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엄마가 미는 휠체어를 타고 학부모의 밤에 참석했어요. 할아버지는 조금 전에 소동을 듣는 동안 계속 웃고 있었어요. 엄마는 사람들이 웬디를 가리키며 무척 용감한 아이라고 칭찬할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전시회의 스타는 당연 슬링키였어요. 슬링키는 유리 수조 안에 꽈리를 든 채 자신이 벗어놓은 허물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슬링키는 혀를 날름거리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쳐다보았어요. 매우 즐거운 표정이었지요. 잠시 뒤 웬디는 혼자 천천히 행사장을 둘러보았어요. 웬디는 낮의 소동 때문에 피곤했어요. 그래서 조금 둘러보다 말고 행사장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파이를 먹으며 쉬고 있었지요. 그때 사이먼이 다가와 말했어요. 너한테 줄 게 있어. 사이먼이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나한테 주는 거야? 웬디가 묻자 사이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웬디는 곧바로 포장지를 풀어보았어요. 벤과 사다리라는 보드게임이었지요. 그 선물은 우리 아빠가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주는 거고. 사이먼은 우물쭈물하며 크리스마스 카드를 내밀었어요. 웬디는 얼른 카드를 펼쳐보았어요. 웬디야,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해.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 사이먼으로부터. 웬디가 카드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사이먼은 이미 가고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웬디의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만찬으로 닭고기 요리와 함께 콜리플라워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 내내 뱀과 사다리 보드게임을 즐겼지요. 정말 최고의 크리스마스였어요.